50 languages. 99. 99. 99. المضاف إليه. 소유격. 소유격. قطة صديقتي. 제 여자친구의 고양이. 제 여자친구의 고양이. كلب صديقي. 제 남자친구의 개. 제 남자친구의 개. ألعاب أطفالي. 제 아이들의 장난감들. 제 아이들의 장난감들. هذا هو معطف زميلي. 이건 제 동료의 외투예요. 이건 제 동료의 외투예요. هذه سيارة زميلتي. 저건 제 동료의 차예요. 저건 제 동료의 차예요. هذا هو عمل زملائي. 저건 제 동료의 작품이에요. 저건 제 동료의 작품이에요. زر القميص انقطع. 셔츠의 단추가 떨어졌어요. 셔츠의 단추가 떨어졌어요. فقد مفتاح المرآب. 차고의 열쇠가 없어졌어요. 차고의 열쇠가 없어졌어요. 하수불 무디리 무아탈. 사장님의 컴퓨터가 고장 났어요. 사장님의 컴퓨터가 고장 났어요. من هما والدا الفتى؟ 저 여자아이의 부모님이 누구세요? 저 여자아이의 부모님이 누구세요? كيف أصل إلى منزل والديها؟ 그녀의 부모님 집에 어떻게 가요? 그녀의 부모님 집에 어떻게 가요? البيت موجود في أسفل الشارع. 그 집은 그 길의 끝에 있어요. 그 집은 그 길의 끝에 있어요. ما اسم عاصمة سويسرا؟ 스위스의 수도의 이름이 뭐예요? 스위스의 수도의 이름이 뭐예요? ما هو عنوان الكتاب؟ 그 책의 제목이 뭐예요? 그 책의 제목이 뭐예요? ما هي أسماء أولاد الجيران؟ 그 이웃의 아이들의 이름이 뭐예요? 그 이웃의 아이들의 이름이 뭐예요? متى هي عطلة مدارس الأطفال؟ 그 아이들의 방학이 언제예요? 그 아이들의 방학이 언제예요? ما هي أوقات مراجعة الطبيب؟ 그 의사의 상담 시간이 언제예요? 그 의사의 상담 시간이 언제예요? ما هي أوقات زيارة المتحف؟ 그 박물관의 개장 시간이 언제예요? 그 박물관의 개장 시간이 언제예요?